항상 지나던 그 거리인데 뭔가 오늘따라 새로워 너 때문에 자꾸 웃어 I 자꾸만 네가 떠올라 몰래 혼자 웃는 게 오늘만 몇 번째인지 Oh my sweet 달콤해 like a chocolate 두 눈에도 나도 모르게